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미리 깨닫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첫 번째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산은 신령한 산이다. 바로 예배, 또 말씀, 또 찬송과 기도 가운데 변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산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 신령한 산에 올라 이 환란을 피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린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어요.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대로 지붕 위에 있어야지 집 안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 헬라어로 도마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붕은 어떠한 곳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붕은 보이는 지붕, 단순한 그런 의미 이상의 기도하는 장소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개념으로 볼 때 집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집을 나누었어요. 가장 하위 개념, 땅이죠. 집 밑에 땅, 땅은 짐승들이 사는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이 그래요. 땅은 짐승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두 번째로 땅과 지붕 사이에 있는 집안, 땅과 지붕 사이에 있는 집 안의 공간은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위에 있는 지붕은 신령한 세계의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붕 하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신령한 세계의 영역으로 이들은 의미상 구분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집 안에서 생활하다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를 할 때는 꼭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던 것이죠. 왜? 지붕 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곳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때는 꼭 지붕 위에 올라가서 했어요. 성경 곳곳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헬라어 도마, 지붕 위에 올라갔다. 기도하는 공간이라 이거. 또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락. 이 다락이 무엇입니까? 지붕에 있는 방이에요. 또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다락에 올라 이들은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셨죠. 두 번째로 지붕은 성경에서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 지붕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붕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것도 지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신령한 세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붕, 이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던 곳 지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랬어요. 특별히 어디서 바알에게 분향했습니까?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우상을 섬겨. 그래서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스바냐 1장 5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5절 6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지붕에서 1월 성신에게 경배하던 자 그랬죠. 지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 혹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 세 번째로 지붕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에서 지붕은 말씀이 전파되는 장소를 또한 의미합니다. 지붕은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장소를 뜻한다. 지붕 위에서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죠. 신령한 지붕,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곳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귀 속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복음, 때가 되면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 헬라어 도마를 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지붕이죠. 지붕 위에서 전파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귀 속으로만 듣고 서로 소근소근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된다라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당시 회당지기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안식일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의 시작, 이 복음을 알리는 장소, 지붕이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붕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 말씀을 전파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집 안은 생활공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집 안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빠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종말의 메시지는 세상 심판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전하는 생활, 이 신령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삶, 즉 세속적인 생활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세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세상의 삶에 빠져서 신앙 생활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때를 대비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을 폐하고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같은 말씀이죠. 집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면 그 세상 것에 빠져서 방탕함,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것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마지막 날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같은 말씀을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신령한 영역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주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죄악이 만연한 집 밖 이 땅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집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지붕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집 밖 이 땅이 아닌 또 집 안이 아닌 지붕 위로 옮기시는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고 신령한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